마. 이 원피스 나한테 어울리니? 물론이지. 너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네. 그래. 그런데 이게 나한테 너무 꽉 끼는 것 같아. 내 말을 믿어. 잘 어울려. 그런데 너무 짧지 않니?